기다려줄 수 없니? 멍들고 다친 내맘 모르니? 너 때문에 울고 웃는데 너는 왜 또 나를 떠나가려 해? 한 번쯤 너를 위할 수 없니? 아닌 척해서 너를 감추니? 널 잊은 듯 살고 싶은데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해. 내 곁에 늘 있어준 사람, 그 사람 바로 너라. 난 사람 잡을 수 없는, 놓칠 수도 없는 나의 싶은데 너 없이 나 견디지 못해. 내 곁에 늘 있어줘.